하지만 새 걸로 바꿔 연락 끊기 치고는 돈부터 갚아 라마가 되고 싶은 식단을 바꿔 외로우면 펍에서 여자를 낚어 미니홈피 방문 자수 늘리는 법 아주 간단한 이 노래로 바꿔 지금 타는 차가 너의 맘에 안 들면 모두 알잖아 체인지업에 맡겨 망설임은 모두 버리고 돌아가 처음으로 시작이 반이고 변화를 원한다면 나를 느낀다면 그래 주저하지 말고 바꿔 망설임은 모두 버리고 돌아가 처음으로 시작이 반이고 변화를 원한다면 나를 느낀다면 그래 주저하지 말고 바꿔 눈을 떠보고 싶다면 뻗어봐 잡고 싶다면 가만히 뭐해 변화를 원해 소리쳐 짓고 싶다면 박수쳐 가만히 뭐해 변화를 원해 냉주가 싱거우면 소주로 바꿔 키스를 하고 싶으면 입부터 닦어 좋은 날은 아끼지 말고 다 써 말뿐인 정치가 돼 제발 비즈니스 랩 피처링을 원해 미안한데 나 요새 조금 바빠 지금 타는 차가 너의 맘에 안 들면 모두 알잖아 체인지업에 맡겨 망설임은 모두 버리고 돌아가 처음으로 시작이 반이고 변화를 원한다면 나를 느낀다면 그래 주저하지 말고 바꿔 망설임은 모두 버리고 돌아가 처음으로 시작이 반이고 변화를 원한다면 나를 느낀다면 그래 주저하지 말고 바꿔 눈을 떠보고 싶다면 뻗어봐 잡고 싶다면 가만히 뭐해 Change up, we rise up. 그래 멈추지 말고 계속. Change up, we rise up. Everybody, 하늘 위로 hands up. Change up, we rise up. 그래 멈추지 말고 계속. Yeah. 꿈꾸는 자를 위한 change up. 원하면 이루어져 change up. 당신이 주인공인 change up. 절대 늦지 않았어 right now. 꿈꾸는 자를 위한 change up. 원하면 이루어져 change up. 당신이 주인공인 change up. 절대 늦지 않았어 right now. 눈을 떠보고 싶다면 뻗어봐 잡고 싶다면